너밖에 안 보여 마음이 너만 가리켜 거짓말처럼 떨리는 이 기분 오, 처음이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기다려왔던 운명 같아 내 전부를 다 걸 만큼 너무나 소중해 I feel your heart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해 나도 몰래 두 눈을 꼭 감았다 뜨고네 Make you feel my love 이제 너는 너 혼자 다 아니야 내 사랑은 날마다 더 커져가 정말 너 하나밖에 몰라 You're the only 오직 나만을 봐줘 세상 끝에 있어도 달려가 내가 지킬 수 있게 I'm the only one for you 네가 웃는 게 좋아 너처럼 빛날 꿈만 꾸게 더 아낌없이 사랑할 거야 질투와 사소한 다툼 That's not a problem 모두 시작은 서툴고 어설퍼도 오히려 난 강해져 사랑은 원래 없어 진심인지 아닌지 재는 건 구속이야 몰라나 할 땐 이건 마라톤 조절이 필요해요 계속 사랑을 말하면 영혼의 갈증은 자연히 해소돼요 You gotta trust me right now Bye bye bye 슬픔은 goodbye 이 만남을 소중히 해 네가 나 자신인 것처럼 어떻게 이런 마음에 아름다움에 존재하는 걸 가져 하늘의 별을 따오매 가능하다 해도 내겐 상대 안 돼 날아갈까 숨겨진 천사의 날개 I feel your heart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뛰어 표정 하나하나에 다 입 맞추고 싶어 Make you feel my love, love, love 이제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한 네 이라면 다 설레 쉽게 놓지 않을 테니까 You're the only one for me 오직 나만을 봐줘 세상 끝에 있어도 달려가 내가 지킬 수 있게 I'm the only one for you 네가 웃는 게 좋아 너처럼 빛날 꿈만 꾸게 더 아낌없이 사랑할 거야 하나면 그런 여자수다 필요 없네 싹 변해 내 모습 달봐 다 널 위해 준비했어 내 눈 내 코 내 입술 다 널 위한 걸 내 눈 내 코 내 입술도 오직 너만에게 헝클어진 머리마저 어쩜 그리 아름다워 너 어느 때나 화를 낼 때마저 너무 예뻐 말을 말어 Now you know 믿기 힘든 행복을 들으리 너와 내가 그리니 그림이 너무 심별이 되어 내리니 You just trust me